혹시 전해왔어 벌써 7년만인 거 지금 내 모습만큼 많이도 변했어 우리 자주 가던 사거리 보자마자 자리에 낯선 옷가게들만 헤어지기 싫던 아쉬운 버스 정류장 처음이 맞추던 그림자진 그 골목길 그때 우리 어떻게 잊어 그렇게 좋았는데 손에 담았을 그 시간이 여기 있는데 이 거리를 헤매다 보면 마주치는 우주에 참아왔던 네가 와 내 맘을 붙든다 가끔 전에 들었어 원하던 좋은 직장도 없고